아주 오래전 눈이 커다란 소녀를 봤어. 긴 생머리에 예쁜 교복이 너무 잘 어울렸어. 너의 그림자를 따라 걸었지. 두근대는 가슴 몰래 감추며 어느새 너는 눈이 따스한 숙녀가 됐어. 그럼 내 사랑 들릴까? 그렇게만